우리 역사에는 1895년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까지 음력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일본의 압력을 받아서 1895년 음력 11월 17일부터 양력을 사용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날이 바로 양력 1896년 1월 1일이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이의 시간, 그러니까 1895년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그 시간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죠. 하지만 공식적인 기록에서는 일단 그 사이의 날짜들이 빠지게 됐겠죠. 조금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요. 꾸준히 써오던 일기장 속에서도 사라져버리는 날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시간에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요. 기록해놓은 시간들보다 흔적을 남기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사진으로 남은 순간보다 미처 남기지 못한 순간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할 때 있으시죠? 영화음악 오늘 첫 곡, 내가 쓴 것 중에서 줄리 런던이 부른 Love Letters 였습니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쓰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긴 있을까요? 있긴 있었어요. 어느 책을 제가 한 2년 전에 읽었는데 그 제목이랑 저자까지 생각이 안 납니다. 하지만 55까지 살았던 그 저자는 한평생 빼놓지 않고 일기를 썼고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 갔습니다. 저도요 일기를 한때 굉장히 꼼꼼하게 썼던 적이 있는데요. 어느 순간 그 일기장에서 어느 기간 동안 날짜가 지워져 버린 날짜들이 있어요. 돌이켜보면 그 기간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용돌이 친 것 같은 그런 아픔의 시간이었는데 그땐 도저히 얘기를 쓰지 못하겠더라고요. 실연한 후였습니다. 그 사랑하던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한 1년, 1년 반 그동안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서 제 일기장에서도 그동안의 시간이 완전히 날아가 버린 것 같았는데 그러고 보면 일기라는 것이 정말 나의 가장 내밀한 것을 집어내는 듯 하면서도 정말 말하기 힘든 것은 쓸 수 없는 것이 일기가 아닌가 싶어요. FM 영화음악 오늘 여러분의 일기장 속으로 들어가는 날인데 가끔 여러분의 그 내 일기장 속의 영화들을 보면서 혹시 이 뒤에 다른 얘기 있는 거 아닌가, 이 얘기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하지 못하는 그 어떤 얘기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저요 혼자서 소설을 쓰곤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될까요? 모르겠네요. 자, 오늘 내 일기장 속의 영화의 주인공은요 김상민 씨예요. 김상민 씨 듣고 계세요? 잠시 후에 김상민 씨의 일기장 속으로 들어갈 테고요. 그 전에 우리 이 곡 한번 들어볼까요? 영화 데스페라도에 나온 곡인데요. 로스 로보스와 안토니오 벤더라스가 함께 주인공인 안토니오 벤더라스도 연주도 하고 노래도 했습니다. 칸시온 델 마리아치. Tocar guitarra, me gusta cantar el sol. El mariachi me acompaña cuando canto mi canción. Me gusta tomar mis copas, aguardiente es lo mejor. También el tequila blanco con su sal le da sabor. Ay, ay, ay, ay, ay, ay, ay, amor. Ay, mi morena de mi corazón. 어릴 적 우리 집은 가난했다.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살았고 항상 주인집 아저씨 아주머니의 눈치를 봐야 했다. 어린 마음에 우리 집이 너무 부끄러웠고 놀이터가 있는 고층 아파트에 살면서 게임기까지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한없이 부러웠다. 하지만 한 번도 부모님께 그런 부끄러움과 부러움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어린 나이였지만 깨닫고 있었기 때문일 거다. 아버지께서는 조선소에서 매일 위험한 중노동을 하셨다. 용접을 하셨던 아버지는 늘 불똥이 튀어서 몸에 성한 곳이 없으셨다. 어렸을 때 아버지께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 아빠는 왜 나랑 목욕탕에 안 가? 아버지께서는 몸에 상처가 너무 많아 창피해서 이렇게 뒷말을 흐리셨다. 아버지의 깡마르고 작으신 체구에 수없이 많은 상처들이 크게만 보였다. 어머니께서도 목욕탕 청소부터 파출부, 식당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으셨다. 어머니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내 자신임이었고 가난임이었었다. 그런 두 분에게 문화생활을 즐길 여유는 없으셨던 것 같다.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고 TV 영화들조차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고 다음날 일을 준비해야 하시는 두 분께는 너무 늦은 시간에 방영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영화 보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어린 시절 기억 속에 우리 가족 모두 함께 본 한 편의 영화가 있다. 바로 홍콩 할매 귀신. 지금 생각하면 유치하게 짝이 없는 영화지만 그 당시 어린 나에게는 우상이나 다름없었던 심형래 아저씨의 영화였기에 친구들에게 자랑까지 하고 다녔던 기억이 난다. 난생 처음 가본 극장은 그저 신기하고 멋진 곳이었다. 어두컴컴한 곳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기도 했지만 엄청나게 큰 화면에 담겨진 나의 우상 심형래 아저씨를 볼 수 있었기에 그날의 가슴 벅참은 잊을 수가 없다. 모두가 잊어버린 영화일지는 모르지만 어려웠던 어린 시절 내 기억 속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영화다. 학창시절 나에게 영화는 큰 의미가 되어주질 못했다. 문화생활을 잘 즐기지 못하시는 부모님의 뜻을 달았기 때문에 나 역시 문화생활이 사치라고 생각했다. 어쩌다 가끔 극장을 찾아보게 되는 영화들은 누구나 다 봄직한 헐리우드 대작들이었고 우리나라 영화는 물론 이른바 예술영화라 불리는 영화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중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시내 극장으로 자주 단체 관람을 가곤 했었는데 그때 만난 영화 중 이 영화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인디펜던스 데이. 유홍준 교수가 미술에 대한 안목을 일컬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인간은 아는 만큼 느낄 뿐이며 느낀 만큼 보인다. 영화를 보는 안목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당시 인디펜던스 데이를 봤을 때는 엄청난 스펙터클과 외계로부터 지구를 구한다는 그 감동적인 스토리에 완전히 사로잡혔었고 며칠 동안 그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신문이나 영화 잡지에서 미 제국주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말들이 많았지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도 잘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무조건 그 영화가 좋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 나는 앞뒤 모르고 미국을 동경해왔다. 멋모르던 초등학교 시절 걸프전이 났을 때도 나는 무조건 미국이 착한 편, 이라크가 나쁜 편이라고 믿었고 6.25 전쟁에서는 우리나라를 도와준 고마운 나라라고만 생각했었다. 시간이 흘러 대학생이 되었고 우연히 TV에서 이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를 다시 보게 되었다. 중학교 때 느꼈던 그 감흥은 물론 간데 없고 미국의 패권주의와 우월주의를 나타낸 또 하나의 헐리우드 영화로 신물이 날 뿐이었다. 우리 역사 속에 미국이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생각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미숙했던 어린 시절의 나를 되돌아보게 한 영화, 그리고 지금 조금은 성숙해져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한 영화. 그래서 인디펜던스 데이는 내 일기장 속 두 번째 영화다. 중국 영화 한 편을 봤다. 제목은 인생이다. 딸이 죽을 때 어찌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흘리던 공리의 눈물, 모든 어머니의 눈물이 아닐까. 공리가 연기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사로잡혔다. 잔잔한 감동이 밀려왔다. 1998년 11월 9일 새벽 1시 41분. 중3이었던 98년 나의 다이어리 속에 적힌 일기. 98년 내 다이어리에는 당시 선풍적인 인기였던 스티커 사진이 여기저기 붙어있고 그전까지는 별 관심도 없던 영화 이야기까지 들어있다. 내 감수성이 가장 예민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다. 98년 다이어리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짝사랑했던 그녀에 대한 이야기다. 고백도 못해본 채 그녀 때문에 꽤 가슴앓이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조금 넘기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여배우 베스트 20 목록이 있고 그 옆에는 김희선의 사진이 붙어있다. 짝사랑했던 그녀가 있었는데 배신하고 김희선의 사진을 다이어리에 붙여놓다니. 몇 장 더 넘기다 보면 좋아하는 여선생님에게서 답장이 와서 기분이 좋았다는 일기도 있다. 한 해에 도대체 몇 명의 여자를 짝사랑한 건지 모르겠다. 당시 내가 살던 울산은 비평준화 지역이었기 때문에 고입 선발고사를 봐야 했다. 22회를 살아오면서 그때처럼 열심히 공부했던 때가 없었던 것 같다. 그렇게 예민한 감수성을 안고 공부를 해야 했던 시기. 힘들었지만 그래서 어느 해보다 꽉 찬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다. 그해 이 영화 인생을 보았다. 고입 선발고사를 얼마 앞두지 않은 날 우연히 TV에서 본 영화인 걸로 기억한다. 많이 울었다. 그리고 공리의 열혈 팬이 되어버렸다. 많은 여인을 짝사랑한 한 해였지만 지금까지 내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는 유일한 여인 공리. 그녀를 만나게 해준 잊지 못할 영화다. 나에게는 여섯 명의 보물 같은 친구들이 있다.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란 우리들은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다녔고 모두 농구 광들이었다.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흩어지게 된 우리는 작은 모임을 하나 만들었다. 친한 친구들의 농구협회. 바로 친농협이 그것이다. 처음에 이 친농협이라는 이름을 내놓은 친구를 마음껏 비웃었지만 그 친구의 주먹 아래 모두 무릎을 꿇었고 결국 만장일치로 우리 모임의 이름이 되었다. 그리고 우린 매달 한 번씩 만나 농구도 같이 하고 같이 놀러도 다니면서 우정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게 되었다. 친농협 일곱 멤버는 모두 개성이 뚜렷하다. 나처럼 뚱뚱한 녀석이 있는가 하면 정말 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른 녀석이 있고 전교에서 알아주는 수재가 있는가 하면 또 소위 문제아라고 불리는 녀석도 있었다. 한 녀석은 190cm 가깝게 키가 큰데 또 한 녀석은 160cm가 겨우 될까 말까 작다. 개그맨 뺨치는 유머와 위트를 가진 녀석도 있고 그와 정반대로 완전 숙맥인 녀석도 있다. 외모부터 성격까지 어떻게 이리도 다른 일곱 녀석이 모였는지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더욱 잘 어울리는지도 모른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모두 대학생이 되었다. 나를 포함해서 세 명은 서울로 가게 되었고 나머지 네 친구는 울산에서 대학을 다니게 되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고 바쁜 대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린 서로에 대해서 점점 소홀해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5월 어느 날 믿기지 않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소식이 울산에 있는 한 녀석에게서 전해져 왔다. 상민아, 영태 죽었다. 그 길로 울산으로 내려갔고 가는 동안 녀석들이 얼굴 한번 보려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어디 가만두나 봐라.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해봤지만 결국 오랜만에 다시 뭉친 우리는 영태의 3일장을 치렀다. 태어나서 그때처럼 많이 울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친구란 것이 그렇게 내게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 그렇게 영태는 나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선물하고 다시 볼 수 없는 곳으로 영원히 떠났다. 친농협 일곱 친구들이 영태와 함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있다. 언브레이커블. 브루스 웰리스가 열차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였다는 것이 이 영화에 대한 유일한 기억이다. 하지만 영태와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단 하나의 영화이기에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영화다. 1, 2, 3. She's a real left winger, 'cause she bent down south and held peasants in her arms. She said I could tell you stories that could make you cry. What about you? One of your biggest fears, I said, losing my penis to a whore with disease. Just 대학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영화는 나의 주 관심사가 아니었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선배들을 보며 학점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고 전공 공부에서부터 토익까지 영화는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들이나 즐기는 사치품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최윤영의 영화 음악 마지막 방송을 듣게 되었고 그 방송을 계기로 FM 영화 음악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영화에는 전혀 관심 없던 내가 언제부터인가 영화 이야기에 푹 빠져들고 있었고 한 편, 두 편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이 영화 미스틱 리버도 그렇게 FM 영화 음악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다. 미스틱 리버는 여러 면에서 나에게 전환점이 되어준 영화다. 그동안 내가 기억하는 몇 편 안 되는 헐리우드 영화들처럼 화려한 영상과 스펙타클은 없었지만 끝을 알 수 없는 영화의 정교함과 긴장감, 스크린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배우들의 연기가 이전에 영화를 보면서는 느낄 수 없었던 어떤 희열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리고 점점 영화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여섯 개의 시선, 선택, 그녀에게, 아타나주와 최근에 봤던 피터팬, 자토이츠까지 예전에 나였다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그런 영화들이다. 아직 이 영화들을 보고 감독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어떻게 봐야 제대로 보는 것인지 지금의 나로서는 잘 잡아낼 수는 없다. 하지만 이들 영화를 보고 나는 웃을 수 있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새로운 세계를 알았으며 감춰진 역사의 한 단면도 볼 수 있었다. 영화는 감동 이상의 그 어떤 것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다. 지금도 나는 시간에 쫓기고 돈의 궁핍함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영화가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들만의 사치품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영화는 돈 없고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은 돈으로 큰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최소의 시간으로 가장 큰 여유를 즐길 수 있게 하며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보물상자가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 난 영화가 있어 행복하다. 오늘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울산 남구 신정일동에 김상민 씨의 일기장 속으로 들어가 봤어요. 김상민 씨, 일단 들었던 음악들 쭉 알려드릴게요. 홍콩 할매 귀신, 내 일기장 속 영화 첫 번째로 꼽아주셨는데, 그 음악이 없어서 대신 그 어린 시절의 우상이었다고 했던 심영래 감독의 영화 용가리에서 음악을 들어봤습니다. 조성우가 영화 음악을 맡았고요. 그 중에서 메인 테마 들었고요. 이어서 인디펜던스 데이 중에서 데이비드 아놀드의 영화 음악 인터내셔널 코드 들어봤습니다. 가슴 속에 남아있는 유일한 여인 공리가 주연했던 인생 중에서 지핑자오의 영화 음악 라이프타임스 영화의 메인 타이틀곡이었죠. 또 Unbreakable 중에서는 The Pexis의 I've Been Tired, 마지막으로 Mystic River 중에서 감독 Clint Eastwood가 직접 작곡도 했던 그 곡 Mystic River 메인 타이틀 들어봤습니다. 김상민 씨는요, 저희 FM 영화 음악 앞으로 사연 자주 보내주시는 분이잖아요. 늘 이렇게 선발적으로 받는 사연만 보다가 일기장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기분이 묘하네요. 그냥 뭐랄까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의 일기를 문득 보게 된 것 같은 느낌. 늘 활달하고 웃음 띈 친구인데 일기를 보니까 그 내면에 다른 모습이 숨겨져 있어서 가끔 이런 모습이 이렇게 놀라게 되는 그런 느낌을 오늘 좀 발견을 했어요. 김상민 씨. 김상민 씨가 이 내 일기장 속의 영화를 쭉 적어주시면서 힘든 시절 멋진 친구라고 제목을 붙여주셨는데, 사실 그 친농협이요, 친한 친구들의 농구협회, 이 친농협은 예전에도 사연을 읽고 한 번쯤 얘기해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항상 친구들과 이렇게 그룹핑을 하면서 나름대로 막 이름을 붙이잖아요. 저도 잊을 수 없는 이름이 저의 그룹의 이름은 아니었고 제 친구의 친구인데 뭐 하이틴 파이브 뭐 지금 생각하면 되게 유치한 이름. 저도 상당히 유치한 단체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 단체 이름은 몸부림스였습니다. 야구단을 만들어서 그 중학교 1학년 때 야구를 하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체육 선생님이 붙여줬던 이름인데, 김상민 씨의 일기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얼마 전에 잊을 수 없는 밥 한 그릇이라는 책을 사가지고 지금 읽고 있는데, 거기에 만화가 홍성우 씨가 한마디로 딱 내린 명제 같은 말이 있더라고요. 음식은 기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혹은 음식 앞에 앉으면 그 음식의 맛보다도 그 음식을 먹을 그 상황, 수제비가 너무너무 먹기 싫은데 끝없이 먹었어야만 했던 그 시절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 음식을 싫어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홍성우 씨가 음식은 기억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내 일기장 속의 영화를 늘 만날 때마다 적어도 이 시간만은 영화는 기억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여기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 음악. se ve recordar. Fui la ilusión de tu vida, un día lejano ya. Hoy represento el pasado, no me puedo conformar. Hoy represento el pasado, no me puedo conformar. Si las cosas que uno quiere se pudieran alcanzar, tú me quisieras lo mismo que 20 años atrás. Con qué tristeza miras un amor que se nos va. Es un pedazo del alma que se arranca sin piedad. Es un pedazo del alma que se arranca sin piedad. Buena Vista Social Club 중에서 Viente Años 20년 들어봤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그 저희 MBC 라디오 FM 방송을 들으면서 Buena Vista Social Club에서 그 연주곡을 들으면서 아 우리 FM 영화음악에서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우리 권영 씨가 딱 선곡을 해줬는데요. 권영 씨는요 자기 이름만 말하면 막 민망해서 얼굴을 들질 못해요. 참 재밌어요. 그래서 성시 강서구 방화일동의 정연우씨 작별인사 같은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2월 29일이면 거주지를 대전으로 옮기게 됩니다. 기숙사를 2인 1실로 쓰게 되면 라디오 듣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자주 듣기 힘들어질 것 같아요. 사연도 자주 못 올릴 것 같고 편지는 더 힘들어질 것 같고 이러니까 되게 섭섭한데요. 참 가끔 보면요 그 늘 사연을 주시는 분들, 편지를 주시는 분들, 혹은 게시판에다 글을 올려주시는 분들 외에도 수없이 아무 소리 없이 묵묵히 늘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안녕이에요 하는 느낌의 글을 보내면 되게 서러워요. 이게 막 떠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도 없애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쵸? 정연우 씨 새로 진학하는 곳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곡 함께 들어주세요. 대구 수성구 법문일동의 황수연 씨가 9박 10일 동안에 정말 폐인 같은 생활을 접고 부대에 복귀하신다고 하면서 그날 신청하신 곡인데 지금은 부대에 계시겠네요. 들을 수 있을까요? 이거? 신청하신 곡? 옛날 MBC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에서도 흘러나왔었던 Beyond the Blue Horizon 신청합니다 하셨죠? Rain Man에서 짧게 이 곡 나왔어요. 맞아요. Lou Christie가 부릅니다. Rain Man 레이맨에 삽입됐던 루 크리스티의 Beyond the Blue Horizon 들어봤습니다. 서울 종로구 명륜동 일가의 박경순 씨가 그 사랑은 희생이다 라는 명제에 요즘에 사로잡혀 계시나 봐요. 저는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진정한 사랑은 부모 자식간밖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저도 지금 현재 엄마의 입장이고 뭐 사실 그 남녀간의 사랑이 열정적이고 한순간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래요. 그 어느 순간에 그 열정이나 그 순간에 그 밀도 깊은 그 감정을 단순히 호르몬 작용이라든지 지나고 나서 그게 끝났다고 해서 결국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어쩌면 가장 인간이 가진 사랑 중에서 숭고한 사랑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그 어떠한 사랑도 그 순간에선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득 그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박경순 씨가 이야기를 해주니까 최근에 인터넷에서 본 만화가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막 신세대 청년이에요. 젊은이에요. 머리가 이렇게 안정한 머리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부엌에 가서 막 요리 준비하고 있는 어머니 옆에서 가슴에서 이렇게 뭘 꺼내려고 그래요. 가슴에서 이렇게 하트가 이렇게 나오려고 해요. 엄마 사랑해요 라는 말이 나오려고 하다가 엄마가 딱 뒤돌아봐서 아들아 왜 왔니? 그러면 엄마 밥 줘요. 밥 언제 돼요? 그래요. 그러고서는 하트를 가슴속에 싹 다시 집어넣어놓고서는 다시 말씀을 드려야지.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 엄마가 딱 뒤돌아보니까 다시 엄마 밥 언제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 신세대 청년이 그러고서는 뒤로 가면서 사랑한다는 말은 언제나 꺼내기가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어머니가 뒤를 보더니 씩 웃더니 가슴속에서 뭘 또 꺼내요. 하트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끓이고 있는 된장찌개에다가 막 조미료처럼 쳐요. 그리고 나서는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밥 다 됐다 먹어라. 그러면서 그 맨 뒤에 남아있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은 좀처럼 전하기 힘들다. 하지만 어머니는 하루에도 수십 번 내게 이야기하신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밥에 담아 행여나 추울까 꺼내놓은 겨울 옷에 담아 꼼꼼하게 달아놓은 어제까지도 끊어질 듯 매달려 있던 단추에 담아 하루에 수십 번 이야기하신다. 단지 말이 필요 없을 뿐. 그 만화 보고 가슴이 찡했어요. 자, FM 영화음악 오늘 마지막 곡은요 Streets of Fire 중에서 골랐습니다. Greg Filligans가 부르는 Countdown to Love. 이 곡을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Cause I'm too low. Oh, this is my kind.